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예비한 휘장 아래에다가 두고 있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좋은 궁전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그냥 휘장 아래에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궁전과 같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죠. 내가 내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것들을 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그냥 결정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주의 종이었던 선지자 나단에게 상의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왕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라고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졌어요.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언약궤는 내 옆에 있었고, 휘장 아래에 있던 백향목 성전을 새로 짓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는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4절에 보면 내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그집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은 나는 한 번도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백향목 궁전 같은 것에 거한 적이 없단다. 근데 나는 항상 휘장 아래 있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녔지만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역대상 22장에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윗의 생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디에다 우리가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다윗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주님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 단지 다윗에게 행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다윗의 입장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되게 거룩한 열망을 품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일이고, 사람들도 그 일을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주의 종도 목사님도 아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것도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고 시험에 들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내 마음을 몰라주나?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내가 먼저 생각한 일이고 내가 먼저 이야기한 일인데 나를 통해 이루셔야지 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나?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데서만 그치지만 우리 16절 이후에 내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다윗이 이 말씀을 쭉 듣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자손 중에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니까, 나는 딴일 하자, 이게 아니라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 귀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마쳐요. 평생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고요. 못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것을 다 건축해낼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단지 이 일을 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적자가 없게 할 것이고 이제는 너의 왕조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언가 남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뭐 말씀을 읽고 또 선한 일들을 하고 누구보다 죄를 안 짓고 온전하고 그런 사람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복수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80세 이후에도 모세는 때로는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들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분노해서 바위를 치기도 하고 또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역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일들까지도 나아갔던 사람, 그것이 다윗입니다. 물론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서하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인내함으로 참아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또 우리 앞에 얘기했던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안에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라는 생각을 다윗이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의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뜻 누가 보아도 사람들이 보아도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거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했을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일부러 왜곡하고 반대로 돌아간 적은 인구조사했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 그런 면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 곳곳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레아를 죽이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 밧세바를 취하여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년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아픈 이야기 당신이 바로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왕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대의 왕은 어느 여자, 심지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도, 그리고 어느 누구를 죽이고도 여러분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세상에 어느 누구든 무엇이든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왕이 되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당연히 내 뜻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따라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왕이 아니라서 이 땅 안에서 가진 여러 가지 제한과 유한된 모습들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자의 믿음, 여전히 내 뜻을 이루기는 원하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게 수단과 도구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만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요. 여러분 특별히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단지 너는 백향목 궁전을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단에게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 말을 꼭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7장 1절 초반부를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든 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종에 불과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주여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술로 주여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참으로 크고 그것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사람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배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해드리고 헌금도 무언가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좋으시죠. 마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귀한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 엄청 우리 수준에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가지시면 되게 좋으실 거야.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자기들 간에 되게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 부모님에겐 하등 쓸데없는 거를 갖다 주면서 마치 대단한 걸 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막 색종이에다가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도 그냥 빳빳한 종이를 주는 게 아니라 막 구겨가지고 나름 자기는 예쁘다고 접은 거예요. 그리고 갖다 줘요. 여러분 보통 어른이 되면 색종이도 별로 필요 없는데 색종이에다가 낙서까지 한 색종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구겨진 색종이가. 그런데 아이는 그걸 주면서 엄마 이거 내가 되게 아끼는 거야. 엄마 아빠 이거 되게 귀하게 다뤄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줬으니까 엄마 아빠 뭘 해줄래.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귀여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아이의 이 이야기에선 진심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줬으니까 엄마 아빠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돼. 뭐 이렇게까지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감동받게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려도 이 세상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드렸다고 하는 순간 그 생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도 바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줘? 여러분 목숨을 드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욥의 믿음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우리가 뭘 좀 했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왕이 된 것이 여러분 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양을 치는 그냥 한 목동이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한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을 삼은 거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거란다. 네가 이긴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축복한 사람이란다. 그 축복 중에 몇 개를 가지고 나에게 하는 걸 가지고 네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란다. 다윗아 내 마음을 감동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 뭔걸 드린 것처럼 여기냐면 여러분 그 말씀에 깊숙한 데는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 내 뜻이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 뜻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겸손은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말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셔요. 여러분 내가 직접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주는 말을 듣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마다도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임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 다시 네가 내 종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도 너를 축복할게 하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괜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부흥회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 입에서도 어느 날 예전에 그런 말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막, 뭐, 누가 막 교통 운전을 막 하고 다니다가도 목사님들이 몇 명 타 있고 저도 그 자리에 타 있으면,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누가 그러면, 아유, 사고 나면 우리가 손해인가? 하나님이 손해지. 여기 주의종들이 이렇게 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의종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들로도 다윗의 족, 아브라함의 종을 자손들을 삼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그렇죠. 차라리 돌을 통해서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같이 연약한 자, 저같이 죄악에 쩌들어 있는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힘드실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은혜지. 내가 하나님께 어떨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무언가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정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라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고생 시키셨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가면 무슨 고생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혜만 넘칠 뿐이지. 여러분, 내가 헌신했다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로는 항상 이야기해요. 나를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 내게 주신 자녀도, 내 가정도 주님의 것.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 내 생명도 주님의 것.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면서 그것을 내 것을 드린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네 뜻대로 하지 마. 네가 가지려고 했던 성전 건축하는 거 지금 하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평생에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내일 말씀을 읽겠지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감사였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경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할 때 기도를 간절히 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신학교를 가려니까 막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학교 가는 걸 믿음 있는 분들인데도 반대하셨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심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가 신학교 가는 거 내가 믿음 있는 부모로서 반대는 못하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학비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또 이제 신학교도 가야 되고, 또 신학교가, 제가 가는 신학교가 교단 신학교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을 오고 가려면 또 차편 뭐 기숙사비 만만치 않은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모을까, 또 사역 신학교에 갈 수는 있을까, 또 신학교에 가면서 단지 일만 하고 돈만 벌면 안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사역지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준비하는 한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하나님, 신학교에 일단은 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또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주시고 등록금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허락하셔서 생활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셔서 내가 사역자로도 잘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간절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신학교에 갈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최 목사님도 계신데, 우리 신학교 한 150명 학생들 중에 제가 3명이 장학금으로, 입학 성적 장학금 받는, 제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신학생입니다. 3등 안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신대원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어렵습니다. 대학원 오는 분들은 학부생들보다도 더 뭐 여기저기 대학 다니고 공부하시고 열심히 오고 다 대충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열심히. 그래서 제가 나름 좋은 성적으로 학비가 걱정 없이 다니게 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가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수도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해외 선교 가고 그럴 때 알았던 여동생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저를 너무 좋게 얘기한 거예요. 좋은 오빠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력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좋은 교회에서 저를 불러줘서 그 당시에 신학생으로서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껏 사역하게 해줘서 신학생이면 주말에만 사역하는 건데 막 주중에도 사역을 많이 시키는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설교도 많이 맡기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과외의 길들을 계속 열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했던 과외들이 있는데 주중에는 대전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와 있을 수 있고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그래서 과외를 한두 개 이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대전까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그 주말에 틈틈이 남았을 땐 밤 늦게까지 막 그 과외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치고 그러면서 한 번은 결혼을 막 하고 예, 한 6개월 이후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으니까 신혼 생활까지 시작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 가는 날 신혼인데도 신혼으로서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 같이 있을 시간도 없는 거야 아내랑 주말에도 없죠 주중에도 없죠 예, 집을 이렇게 과외가 끝나고 신혼집을 넘어오는데 이 성산대교라는 곳을 넘어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신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너무 먼 데로 가서 하나님 제가 과외도 너무 막 바쁘고 힘들고요. 교회 사역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셋 중에 뭐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면서 한참 불평하고 있었어요. 저같이 힘들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조용히 던져주시고 네가 6개월 전만 해도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왜 너에게 다 불평이 되었니? 원망이 되었니? 그거 내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가장 좋은 것들 네가 기도한 대로 준 것인데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은혜를 다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치 내가 무언가를 되게 헌신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다 하나하나가 힘들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들을 다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윗이 아닌 제가 불평했던 그 자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내 위치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처럼 내 자리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믿음 있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고 마치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드릴 것처럼 해드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이미 내 자리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실 수 있는 그리고 감사가 다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실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